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리는 히어로 12부입니다. 벌써. 네, 저는 들리는 히어로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이인복입니다.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강의와 생각정리 강의와 컨설팅을 좀 겸하고 있고요. 제 앞에는 여전히 매주 안 나오시면 안 되는 분 자리하고 계시죠? 박성호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스마트라이프 원타임 멀티 팟캐스트 하고 있고요. 뭐 매주 똑같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매주 그 우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댓글은 일주일에 한 개 나온다. 100% 당첨률을 받고 있다. 들으신 분들 댓글 다세요. 거의 100%예요 지금. 네, 선물이 떨어질 때까지 드리고 있죠. 네, 아직 선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참여해 주시는 분한테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네, 게스트 분들한테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 3월에 첫 주 또 게스트 분을 모셨죠. 네, 게스트 분 모셨습니다. 네, 저희 앞에 게스트 분 앉아 계시고요. 김정환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는 네, 눈빛 마음이라는 닉으로 더 알려져 있고요. 몇 년 동안 한 10년 넘게 지금 그 전자기기에 관련된 커뮤니티의 서버 관리자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사이트는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이인봉님하고 그 다음에 박성호님께서 그 진행하시는 이 방송에 한번 나와서 저도 여러 가지 전자기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 뭐 너무 쉽게 출연한다고 했다가 예, 몇 주 빵꾸 내고 인제서야 나오게 됐네. 한 주였는데 지난 주 몇 주죠? 2주 넘었죠. 예. 아니, 지난주만. 그 전까지는 예, 그래서 빵꾸 내고 이제서야 예 인사 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저희 한 2주 기다렸습니다. 저 2주를 기다린 분이고요. 게스트 선물 있어요? 아, 예, 드려야죠. 뭐 드리지? 나중에 그 전에 드릴게요. 오셨던 분 화면 어떻게?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우선 제가 제 책으로 때우는 걸로. 네.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뭐예요? 클리커요? 아이빙 아이 좋죠. 예, 금색, 은색 하나 고르세요. 예, 만나서 따로 선택하는 걸로. 예, 그럼 그때 만나서 고르세요. 그 원래 그 청자분들이 하시면 드리려는데 하도 댓글 안 쓰셔서. 지금 저희 집에 지금 3주째 가만히 있어요. 못 나와요. 저희 김종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년째 IT 쪽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최초로 녹음 전에 긴장을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학주님 한번 불렀을 때도 엄청 긴장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면 긴장. 물론 다른 사람들이 추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분의 목소리보다 제 얘기도 간간이 더 나오게 될 거라는 2인 대화 체제가 아니라 3인 대화 체제로 긴장하시면 된다는 네, 생각에서 한번 네, 해보려고요. 두 분이서 네, 얘기하시는 거 좋긴 한데 게스트가 너무 얘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방송을 한 3-4회 정도 좀 들어봤거든요. 네, 우리 준비된 게스트를 모시고서 눈빛 마음을 모시고서 눈빛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닉네임이 참 특이해요. 눈빛 마음, 그죠? 네네. 예, 왜, 언제 지으신, 10년 전에 그럼 지으신 이름이에요, 이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털, 키텔, 하이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 통신의 변천사를 겪었을 시절에, 네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언젠가 아무튼, 한글 닉네임을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 제가 썼던, 원래 제 필명이 옛날에는 하늘마음이었었거든요. 예, 하늘마음이요? 예, 근데 이제 닉네임을 좀 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하늘마음이라는 걸 쓰다 보니까 누가 그걸 좀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이제 눈빛마음이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예, 계속 쓰고 있으니까 남이 혹시라도 쓰면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게임 같은 거 이제 닉네임 딱 바꾸려고 그러는데 누가 눈빛마음 써? 그러면 이제 막 입에서 알 수 없는 욕들이 막 나오게 되죠. 눈빛마음 1로 해야죠, 1. 옛날에 저도 근데 저는 제가 쓰던 이제 닉네임을 못 써요. KT 그 하이텔 와 이럴 때 쓰던 거를 하이텔 하이텔 때 쓰던 걸 외국인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긴 하셨는데 저희 뭐 제품 소개라든지 사이트 이름 이런 거 철저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얘기해도 되잖아요. 클리앙 그래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아, 네. 뭐 얘기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냥 네. 단만 뭐라 그럴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뭔가 창피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저는 항상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또 이제 말실수를 하게 되면 네. 네, 어떤 또 파급이 일어날지 몰라서 네, 좀 네. 조심스럽게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clien.net으로 들어가시면은 눈빛마음님께서 그동안 올리신 많은 글들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쪽 IT 분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 모르면 간첩이죠. 진짜 나도 클리앙을 써봤지만 네 클리앤이라 클리앙을 써봤지만 참 좋은 기기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PDA라는 게 사람들한테 네네. 이제 퍼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잡스가 아이패드 아니 아이팟을 성공시키게 되면서 실제로 통신 기능이 이 PDA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실제 기기로 보여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핸드폰에 인터넷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그 각종 최신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웃음거리긴 한데 이게 이제 개발자도 많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전자기기가 워낙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카메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이제 사진도 공유하고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클리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네. 이번 주? 이번 주를 전 세계를 강타한 이놈의 파검 힘골. 혹시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분이 드레스의 색깔을 논하면서, 그쵸. 파란색의 검정색이냐, 아니면 흰색의 골드색이냐, 이게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뭐 역시나 국내 사이트에서도, 심지어 언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뭔가 이제는 글로벌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게, 이, 어떻게 보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디지털에 쓸데없는 어떤 뭐 그런 얘기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날 인여력 발전하는 팀은 엄청 많아요. 보니까 뭐 그림이 일본 쪽은 완전히 무슨 애니 그림 좀 그린다는 애들은 다 만화를 하나씩 다 그렸어. 전또 올라왔죠. 이미지 검색만 해봐도 이미지도 뭐, 되게 고퀄이에요 요즘에. 그런 것도. 심지어 클리앙의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이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량이 많아지면 제가 미리 네.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경고가 오거든요. 네네. 갑자기 어느 순간 경고가 뭐 뚜루루룩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 주제를 보니까 나는 알 수 없는 주제로 막 파검, 흰골 막 이런 얘기로 계속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3시인가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저는 이제 계속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흰색에 골드색으로 보인다는 분들이 또 엄청 많이 계셔서 어쩌실 사람도 네. 아무튼 이 이슈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봉님 뭘로 보이셨어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사실 파란색이랑 골드로 보였었어요. 그쵸. 파란색 골드 인정 가능합니다. 아, 뭐 그런 네. 것도 그렇게 보시는 파란색 골드는 좀 그렇고 조금 뒷발엔 갈색? 아니, 뭐 이게 아무리 봐도 새까맣게 안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색이라고 물어보길래 약간 흰색발 그 하늘색? 하늘색이랑 골드로 보이잖아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중간쯤 됐네. 중간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해봐면 또 다 지루한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게 사람의 그 어떤 시상세포와 그런 어떤 그 세포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 문제는 아니죠. 다 개인의 차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색깔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디지털 기기를 쓸 때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쵸. 애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색감에 굉장히 괜찮다. 뭐 우리가 모니터를 썼을 때도 색이 발색이 괜찮다. 뭐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또는 뭐 어떤 얘기들을 하죠. LG의 모니터가 좋다. 어, 뭐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지. 저 저희 대놓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저도 그리고, 일단 다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디자이너 분들이 아, 도대체 이게 출력을 하면 어려워 죽겠다. 뭐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이걸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감각적인 부분을 손을 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전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휴대폰으로 보면 화골로 보이고요. PC를 보면 파범으로 보인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느 쪽으로 봐도 나 파범인데. 심지어 저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의 기기들을 한 6개 이상 화면을 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게 어떻게 하면 하얀색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테스트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6개 디바이스에서 보셨는데 다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신 거예요? 네, 뭐 일단은 iOS 기기가 3개가 넘고 네. 그다음에 또 애플에서 컬러 그 프로파일링 갖고 있는 기기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더 가깝더라고요. 안드로이드 기기가 제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아, 그럼 정말 궁금한 게 이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는 완전히 까만색으로 보여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파란색에 골드색이 더 정확한 느낌이라고 하지만 네. 이 드레스의 성격상 이렇게 빛이 너무 밝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이제 빛 간섭은 평소에도 많이 보는 사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검은색이 그렇게 밝게 찍힌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이제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 날아갔더라고요. 보니까.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분명히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파르스름한 흰색인데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흰색 골드, 파란색 검정색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뭐 그거는 첫 번째 그거는 맞는데 나는 흰색을 정말 이해가 하지 않았어. 흰색 정말 이해가 안 갔어. 흰색은 잘 모르겠더라고. 뭐 골드까지는 어떻게 이해한다 쳐도 파란색 검정색이라 흰색 골드 사실 이게 아까 잉여령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재미라는 분야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만큼 파급력 있게 나가진 않았고 그렇죠. 정한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지금 확실히 저한테 꽂힌 거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렇죠? 그럼요. 전파되는 게 우리끼리 막 뭐 놀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간단하게 트위터에 던져갖고 이야기가 나갈 수 있는 것들 파급력도 그렇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글로벌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혹시 이런 얘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각기동대 전 인류의 전뇌화로 인해서 생각이 네. 공유되고 그렇게 네. 모여있는 생각들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큰 사건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솔직히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생각을 읽어드리는 방법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읽어서 뭔가를 움직이는 거는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제 사물을 움직이는 걸 생각으로 사물을 움직이는 건 또 개발된다는 건 사실 역도 준비하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 확산이란 거는 사실 사람의 생각이 확산된 거라고 하지만 IT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아직까지는 뭐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네. 어떤 통제를 하는 건 아닌데 뭐 그것도 조만간 말씀대로 될 것 같네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사람 생각을 읽어들여서 다른 사람 뇌에다가 밀어넣는 그런 정도까지 가죠. 공각기동대 나와도 생각 미련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지금 이렇게 이제는 미디어가 없어도 어떤 미디어가 가공하지 않아도 어떤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듯이 예를 들면 뭐 요새 엄청난 문제인 IIS의 그런 영상들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나쁜 소식들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에 반대급부로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뭐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도움의 손길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아직은 단순히 그냥 페이스북에 좋아요 정도 누르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통용 화폐나 아니면 또 방법이 다양해지면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을 수,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핀테크가 또 발전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구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 핀테크에 무서워 죽겠어. 근데 대신 리스크도 점점 커지겠죠? 이런 것들 그렇지.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군가 만약에 조작했더라고 가정해볼게요. 시작은 찾아졌죠. 어떤 그 이 드레스를 네. 입은 여자가 찍은 사진으로 시작을 했죠. 네. 텀블러에 올라온 거라고 그러던데. 네네. 맞습니다. 텀블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나왔는데 그 네네. 사람도 그렇게 심각하게 퍼질지 몰랐던 거지. 네. 말씀하신 인봉님의 얘기에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네. 그 파검이 실제 이제 오리지널 영상의 드레스가 점점 네. 복사되고 퍼지고 누군가 여기다 위트를 넣겠다고 아예 이제 흰색에 골드색으로 바꿔버린 또 친구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중간에 섞여서 들어가면 나중에 원본이 아닌 복사본인데 변형을 가한, 그러니까 의도적인 변형을 가한 거죠.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면 이 원래의 소스에 잘못된 변형을 가해서 누군가를 접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낙세성이라든지 몇 가지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도적으로. 네.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런 거일수록 계속 중심적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티아사에서는 조만간 화이트북 이런 이제 실제 제품으로 발표했어요. 그 오티아사에서 허벌 내놓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재민의 이슈, 이번 주 한 주를 좀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고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가족분들하고 농담 삼아서 해볼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검정으로 보이는지, 흰색 골드로 보이는지. 아직까지 혹시 안 해보신 분이 있더라면은, 이런 거 한번 동참하시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보시면서, 무슨 색깔로 보이시는지, 한번 보시고서, 저희 쪽에도 댓글 한번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주 했던 얘기들 중에 MWC 아직 네. 되진 않았으면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 건지 사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방송할 때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가장 우려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고서 네. 이제 아니, 물론 우려는 안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3월 1일 날 녹화할 때는 이게 다 가정 상당수가 예상이거든요. 예상이고 물론 네. 이미 발표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예상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해 주시겠죠. 청자분들이 알아서 들어보시는 분들은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맞추는 재미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안 져요. 일단 MWC는 그 이번에 원래 항상 그 1년에 3번 정도 큰 게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네. 좀 시끄러운 전시회가 3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1월 달에 있는 거 그 CES 쇼가 있고 2월 달에 있는 MWC가 있고, 2월, 3월. 원래 2월 달에 많이 했는데, 올해 3월에 하네요. 그리고 9월 달에 IFA 독일에서 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 세 가지는 그 1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막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많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정보도 있고. 상해나 요즘 딴 데서 하는 것도 많은데, 주 세 가지는 모든 업체가 다 신경 써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봐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타이밍 근처에 애플 제품도 발표해요. 항상. 그쵸.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은 많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올해 주제는 Edge of Innovation입니다. MWC 주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혁신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혁신의 끝단이라는 거니까. 이제 뭔가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 기존의 사업자들은 항상 이제 그 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어떤 큰 망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네. 이제 뭔가 그걸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oT 같은 거. IoT는 사실 네트워크란 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집 안에서만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밖에 연계해야 돼야 진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망 사업, 이게 어떤 내가 망을 딱 깔고 그 망에서 나오는 모든 비용을 내가 챙겨먹고 뭐 이런 식으로 구축했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이번에. 이게 주제의 주 내용이고. 기조연설은 작년에도 주커버그가 했는데 올해 또 주커버그가 또 해요. 아이고야. 주커버그 아저씨는 요즘에 거의 이제 주커버그가 모바일로 온 다음에 광고가 돈이 엄청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MWC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무료 인터넷을 제공해주겠다고 했던 것으로 공유기에 페이스북의 예. 페이지를 체크인을 하면 네, 예, 들었어요. 예예, 예, 그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봤거든요. 일단 제가 경험해본 느낌으로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사의 컨텐츠를 쓰기 위해서 또는 유입시키기 위해서 네. IoT나 하드웨어나 아주 전방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한계에 이제 국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결국은 모든 것의 플랫폼을 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해가 되고 굉장히 편했어요. 그렇게 쉽죠. 예. 네. 어떻게 쓰게 되냐면 페이스북에 이제 카페나 그런 곳에 무료로 열린 와이파이가 있어요. 암호가 아니라 일단 거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들어가면 똑같이 가장 첫 번째 페이지로 네. 온라인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입니다. 뭐 개인정보를 넣어주세요와 비슷하게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을 했을 때는 그 저기 카페에 페이스북의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크인을 하면 그 위치에 체크인을 하게 되면 무료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아, 최근이 아니라 작년에. 어디서 했냐면 디플레이에서. 아, 디플레이. 그 디플레이에 가시면 뭐 조건과 이름을 박플레이 가시면은 체크인 하면은 거기도 인터넷 되더라고요. 네. 아, 예. 그래서 제가 NWC 얘기하는데 너무 곁다리를 세네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페이스북은 자기네들이 무료 인터넷을 제공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네들은 돈을 들이지 않아요. 공유기 업체랑 관계만 맺고 소프트웨어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자기네들이 무료 인터넷을 제공해준다는 그런 좋은 광고 멘트를 하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결국은 자기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만 이것을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전략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IoT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얘기해봤습니다. 그게 인터넷.org랑은 다른 거죠? 말씀하시는 게. 인터넷.org가 어떤 건지는, 그건 제가. 페이스북에서 네. 공식적으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보급하겠다 그런 거는. 네네. 인도에서부터 지금 보급에 나서긴 했고요. 네. 그거 띄운 거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붕 띄워가지고 하는 네네. 거. 네네. 네, 인터넷.org에 그건 접속하게 되면 되는데, 현대는 이제 인도에서만 좀 가능을 하죠. 네, 인터넷 핵심이. 제가 보기에. 네, 데이터 이용 없이. 휴대전화 네. 상태에서 위키피디아나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다른 겁니다. 요즘에 영화 킹스맨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 저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네. 아, 스포일러 얘기하지 말아요. 네. 아, 다 스포일러 얘기하면 다 스포일러야 돼. 아, 맞다. 스포일러 됐다. 아, 왜요? 영화 얘기하면 다 스포일러야 돼. 네, 아니, 무료 인터넷이 얘기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무료 인터넷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사람들 박수치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네, 저 생각이 났더라고요. 네. 이제 다음 얘기 이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 메인 화두가 세 가지, 아까 이제 주제 말고 화두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이제 새로운 기기들. 새로운 기기들 있고 두 번째가 이제 5G가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5G. 네. 5세대 이제 네트워크죠. 그리고 핀테크.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사실 핀테크 쪽은 얘기할 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여러 가지 페이류들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어떤 페이가 더 장악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이번에 전시회 각종 금융기관에서 부스를 만들었다. 맞아요. 이번에 금융기관에서 부스들을 만들어서 뭐 마스터카드 회장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하고 그래요. 이번에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부스를 만들었고요. HSBC도 부스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제 MWC 자체가 옛날에는 그 통신사와 그리고 장비 회사 그리고 핸드폰 회사의 장이었다면 이제 그 벽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GM 포드도 이번에 들어와서 전시 부스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뭐 사람들이 다른 게 관심 있겠어요? 기계에 일단 관심이 있겠지. 그렇죠. 일단은 우리 이번 MWC 최고 화두 기계는 갤럭시 6. 누가 뭐래도 갤럭시. 방금 전에 그 김정환 님이 소스를 통해서 기기를 구경을 했는데 물론 그건 다 공개된 영상이에요. 다 공개된 영상인데 역시 예상대로 그 그냥 평평한 버전과 양면 엣지 버전 두 개가 이제 공개가 될. 이거는 사실은 공개면이 이제 다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됐었죠. 공개면이 역시나 카투티는 됐다. 카메라는 튀어나오게 생겼다. 이렇게 아까 보니까 그렇대요. 전에 그 뭐지? 그 케이스 업체, 제누스인가? 하여튼 거기 케이스 업체에서 한번 뒷면을 이렇게 케이스 씌운 걸 살짝 보여주겠었는데 그때도 카메라가 튀어나와서 제가 카메라 튀어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아까 영상에서도 카메라는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2천만 화소 정도 되면 카메라 튀어나오게 돼요. 네. 그 아직까지는 두께가 그렇게 얇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면이 약간 화소수가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전면이 과연 500만이냐 800만이냐. 네. 전면이 셀카가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500만이냐 800만이냐가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화두는 화각이 얼마나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전면 화각 얼마나 넓게 찍을 거냐 세 명이 얼굴을 갖다 놔도 찍힐 수 있느냐 아니면 셀카봉 필요 없냐 뭐 이 정도 뭐 이런 그런 정도로 화각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거고 책을 제가 여기서 다 언급하는 것보단 검색하시면 대부분 나올 거예요. 예. 뭐 해상도라든지 뭐 메모리 이런 거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갤럭시X의 관심사는 또 하나는 이 루프페이가 삼성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거냐.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게 관심사죠. 실제로 루프페이 인쇄했는데 이게 지체 제품에 벌써 반영해서 넣어서 올해 써먹을 거냐. 근데 사실 이거 올해 써먹어야 돼요. 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지금 미국의 환경 자체가 이 자기식과 우리 일반적으로 긁는 카드에서 이제 IC, 그러니까 NFC 형태로 번화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루프페이는 그 일반적인 긁는 그 카드 결제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확산이 돼서 지금 바뀌기 전에 지금 깔려 있는 한 90% 이상이 아직까지는 그 긁는 카드 형태니까. 그거를 빨리 점유를 할 수 있게 퍼져야 되는 거라서 아마 6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일체형이냐 이게 지금 또 이슈로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 일체형인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두께가 얇아지고 그리고 자꾸 얘네들이 하는 말을 봐서는 이 배터리 일체형인 것 같다라는 고속 충전이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배터리 일체형이라도 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지금 자꾸 언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일체형일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갈 거다. 그 때문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갤럭시 6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체적인 좀 궁금증 그리고 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들 뭐 이런 거죠. 사실 2천만 화소 얘기도 1,600만 화소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근데 2천만 화소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로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러네요. 카메라는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또 나와봐야 알죠. 항상 카메라는 찍어봐야 한다 뭐 이런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왠지 슬픈 어떤 회사의 옛날 얘기가 생각납니다. 예, 카메라는 찍어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이 이제 많이 사실 이번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자기 신제품들을 들고 나와요. 원래 MWC가 좀 핸드폰 회사들은 신제품을 들고 나오는 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할 때 보급형 라인을 발표했어요. 보급형 라인, 뭐 마그나 스피릿, 레이 조이, 레온 조이라는 이름 네 가지로 진짜 보급형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보급형 시리즈인데 약간 복면이 있어요. 약간 복면이 있어서. 쥐플렉스 같이 약간 휘어 있어요, 살짝 휘어 있는 스타일인데 이제 좀 저가형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많이 팔겠죠. 네. 국내에는 뭐 아무래도 그런 저가형들이 아마 한 종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이거는 예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는 정보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다음에 이번에 LG에서 발표된 게 어베인 워치류가 이제 두 개가 벌써 이미 발표했죠. 이제 디자인까지 다 나왔으니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어베이는 안드로이드 웨어예요. 그냥 GHR하고 똑같은 안드로이드 웨어 제품이고요. 어베인 LTE가 문제인데 어베인 LTE는 웹OS 3.0 들어갑니다. 웹OS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독립적인 스마트 기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전화가 되고 전화도 다 되고 그다음에 NFC도 박혀 있고 그 일종의 그러니까 시계 스마트폰이죠. 시계폰.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스마트폰이랑 또 연동이 돼서 그 기어 S 같은 역할을 아마 해주지 않을까. 뭐 저도 시연하는 걸 못 봐서 궁금한 게 그래요. 뭐 자동차 시연 그 거기서 나왔죠. 아우디 지난번에 그 CS에서 아우디 발표할 때 네 블루는 쳐고 나왔어. 네, 시계 쳐고 나와서 그걸로 뭐 이것저것 보여주는 걸 봤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자체가 웹 O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뭐, 그럼 어베인은 어베인 LTE가 있고 어베인이 있고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어베인과 어베인 LTE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기계다. 예, 그러겠네요. 어베인은 우리 지와치나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외우고? 예, 버튼도 한 개예요. 예. 어베인 LTE 같은 경우는 웹 OS다. 디자인은 똑같은 거죠? 아, 틀려요. 아, 틀려요? 디자인이 틀려요. 예. 아, 그럼 요즘에 그 간지나는 디자인은 LTE예요? 아니면은? 어떤데? 그 황금색 나는 거? 네네네. 예, 그거는 어베인. 어베인 LTE는 사진을 보면 조금 더 크게 보여. 약간 좀, 왜냐면 이게 전화기 때문에 배터리가 크잖아요? 아무래도? 예. 사이즈가 커져요.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대로에서는 그 피할 수 없어요. 사이즈가 좀 커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만 HTC. 요즘에 그 HTC는 이 하향세를 언제 벗어나나?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번에 M9 나와요. 지난번에 M8은 좀 나와서 호평은 들었으나 잘 안 팔렸죠. 생각보다. 뭐 처음에 막 팔리는 것처럼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죠. M9이 나오고. 근데 재밌는 건 M9 플러스가 나와. 두 개의 차이도 화면 크기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이폰을 흉내냈다고 밖에 얘기해요. 디자인은 M8과 비슷하다라고 현재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얘네도 이번에 내놓는다고 해요. 이름이 페트라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아직까지 디자인 같은 걸 공개를 안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고 소니. 소니가 조금 불분명해요. 왜냐면 소니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원래 Z4를 발표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S6랑 쫑나서 스마트폰, 그러니까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발표 안 한다는 소문이 또 돌아가지고 Z4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M4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M4는 이제 방수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거죠. 원래 뭐 다 방수 잘 되는데 하여튼 M4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저가인 것 같아요. Z가 최고 하이엔드 시리즈고요. 하나씩 내려가요. 뭐 M시리즈가 있고 뭐 E시리즈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M4 좀 저가형으로 나온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Z4 태블릿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10.1인치 QHD 10.1인치 QHD요? 아, 2K 근데 뭐 예, 그러니까 QHD는 요즘에 스마트폰 다 QHD예요. 그 고가형 스마트폰은 갤럭시 6 QHD잖아요. 5인치 때 그리고 G3도 QHD였는데 뭐. QHD 요즘에는 그냥 좀 돈 들어가는 기기는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화웨이 중국 애들이 이제 이번에 대거 물론 대만은 중국이 아니죠. 예. 화웨이가 이번에 아너 X2를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중저가라고 그러는데 스펙이 되게 재밌어요. 7인치예요. 풀HD야. 그런데 화웨이는 자체 칩 쓰거든요. 기린 시리즈 쓰는데. 기린 시리즈 오타코어 들어가고 뭐 3기가 메모리 들어간다는데 갤럭시 X6도 3기가 메모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갈 것 같은데 3기가 이제 조만간 좀 고가형에서는 하이엔드에서는 유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세 하이엔드 대세로 3기가들은 쫙 바뀔 것 같아요. 나날이 그 메모리는 PC랑 비슷해져가고 조금 쓰면 한 8기가 쓴다는 이런 폰 나올 것 같은데 뭐 리눅스 정도 넣으면 뭐 리눅스 폰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 발표됐는데 뭐 그래도 한 8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돌리려면.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오늘 워치 발표했어요. 보셨어요? 워치? 화웨이가 발표했습니다. 네, 둥근 모양의. 뭐 디자인 그냥 쓱 보고 지나가면 모토롤라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잘 뽑았더라고요. 이쁘게. 네, 색깔도 세 가지로 해서 뭐 실물 다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아까 정화님이 보여주신 토크밴드. 그 토크밴드가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아까 B1이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네. B1이 나와서 B1은 디자인이 좀 많이 구렸어요. 이게 좀 둥그런 스타일에 그래서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 좀 디자인이 그래도 괜찮네요. 좀 각도 지고 있어 보이게. 근데 왠지 디자인이 어디서 많이 봤어. 기억나요? 네. 토크밴드 B2가 뭐가 노랑 닮았냐면요, 아키랑 닮았어요. 맞아요. 이별 히어로 찾아가는 히어로 보시면 아키 편이 있습니다. 아키 편. 네, 아까 요거 디자인 세워놓은 거 보고서 이제 아키 생각이 바로 났었어요. 아키의 UI랑 디자인이 되게 유사해. 그 앞에 뜨는 게. 설마 이거 대기업에서 따라하진 않았겠지? 중국이잖아. 중국. 아무리 그래도 스타트업 거를. 아 이거는. 나는 얘네들이 벗겨도 전혀 놀랍지 않아. 저는 왠지 디자인이나 이 토크밴드의 특징은 이게 빠져요. 그러니까 가운데 스크린 쪽에 기기가 빠져서 그걸 핸즈프리로 귀에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손목에 찼을 때는 밴드라고 그랬잖아요. 손목에 찼을 때는 그 이제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밴드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그냥 얘를 빼서 귀에 꽂아서 핸즈프리로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원래 그 시리즈가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B1 나온 다음에 되게 써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못 구하겠더라고 그거를. 아마존이 문이 다 찾아봐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거 B1이요? 예, B1 처음에 나왔던 거. 지금 많이 팔고 있던데. 어디서요? 알리요. 알리. 그거 잠깐 잊어버리고 있다면 온다는 알리. 네. 아, 그러니까 작년에 찾다가 안 찾았어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찾은 적이 없거든요. 아, 이거 가격 때문에 이번 게 얼마에 나올까 한번 뒤져봤었는데 B1이 한 $140 정도? $17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 비싸네. 네,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그래도 $200를 넘지는 않겠죠. 가격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야. B1 가격이 떨어지겠지. 요즘에 저 추세는 새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가격이 떨어지고 그 신제품 가격을 새로 나오 그러니까 기존 제품 가격을 신제품이 가져가는 형태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샤오미가 이번에 그 듀얼 헤드폰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 아크라고 처음에 이름을 이미 처음부터 이름이 아크폰이라고 발표가 됐던 네네. 듀얼 헤드폰이 나올 거거든요. 듀얼 헤드폰이 이제 양쪽으로 딱 꺾였는데 얘네들이 거기다 이제 공지사항 이게 자체 OS라서 뭐 마음대로 하겠죠. 이제 뭐 화면 설, 그러니까 설 여러 가지 설정 뭐 그리고 그 얘네가 앱으로 주식이나 스포츠 같은 정보를 날려주는 그런 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이드 면으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두 회사째 이제 옆을 쉬는 거거든요. 두 회사째 네. 사이드를 쉬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가치를 받고 팔 수, 그러니까 퍼져나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쉰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정보는 조금, 뭐랄까, 그 스페이스가 좁으니까 UI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구글의 구글 라우 같은 정보가 옆에 흘러가주려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만 가고. 글쎄요. 근데 이거, 샤오미 아크 같은 경우에는, 그 갤럭시 S6, 갤럭시 S, 양쪽 휜 걸로 이번에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예, 맞아요. 얘도 그 양쪽 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샤오미랑 똑같네요, 그죠? 이 샤오미가 지금, 근데 샤오미는 좀 해상도가 낮아요. 얘 폰이, 샤오미가 해상도가 좀 낮고, 예. 그렇긴 한데, 6인치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 우리가 양쪽 다 휘었어, 내놔야 되는데. 네, 샤오미에서 먼저 휘었네? 아, 그거, 노트에서 엣지 나오고서, 얘네가 네. 바로 발표했어요. 다음에 우리 양쪽 휠 거라고. 어쨌든 했겠다. 뚜껑을 날렸어. 양쪽, 우리 양쪽 휠 건데, 막 이러면서. 네. 정환이 혹시 엣지 써보셨어요? 엣지를 노트로 잠깐 만져봤고요. 만진 건 한 20분도 안 되게 만져봤는데. 네네. 근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구글에서 정식적인 API를 내주기 전까지는 이거를 가지고 뭘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블 엣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 개발자 쪽 관련해서 이제 포커싱을 더 보게 되는데 이거를 과연 어떤 특정 업체만 앱에 대한 그런 개발 킷을 갖고 있었을 때 또는 이제 그 개발 킷이 뭐 사용하기 어렵다거나 걔네만 갖고 있었을 때는 어떤 파급력을 갖고 올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두 회사가 더블 엣지를 넣겠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일단 API는 구글 쪽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후발주자 업체도 이걸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어떤 특정 제조사의 특정 앱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샤오미예요. 샤오미랑 그 삼성의 갤럭시는 엄연히 쓰는 OS가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안드로이드인데 네. 갤럭시 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는 거고 샤오미는 네. 자체 MIUI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앱이 샤오미가 많아요. 물론 삼성도 만만치 않게 많지만. 근데 이번에 삼성은 많이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뺀다고 그러는데. 샤오미는 분명히 자기네 앱에다가 다 기능을 넣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기 앱. 걔네, 샤오미 UI를 써보면 걔네 앱 되게 재밌어요. 뭐, 음악도 살 수 있고, 오디오 앱, 음악 앱에 들어가면 음악을 살 수 있게 돼 있고, 비디오 앱에 들어가면 비디오를 살 수 있게 돼 있고, 걔네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신규 비디오 뭐 추천 비디오도 옆에 띄워줄 수 있지. 애들이 팔 거니까 어차피 음악 같은 거. 아 그런 것도 뒤로 예. 그러니까 자기들 그걸 다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샤오미는 직접 하고 그리고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삼성도 할 수 있지. 밀크 같은 걸로 뭐 이런 걸 뭐 음악 가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샤오미가 훨씬 여유가 그러니까 오히려 구글의 그런 고민을 안 할 거다. 샤오미도. 대신 이제 그런 거 있죠. 남들이 만들어 주진 않을 거다. 샤오미를 위해서 쉽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샤오미는 자기네 자사의 이제 앱스토어 시장이 네. 구글이 못 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그 샤오미의 앱스토어 시장이 자사의 컨텐츠를 더 띄워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삼성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 그렇죠. 삼성 앱스토어의 그거의 위력보다 훨씬 더 큰 위력으로 네, 지금 샤오미가 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보면 구글이 만드는 앱스토어 시장만큼이나 지금 샤오미의 앱스토어 시장이 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그 앱스토어 시장이 샤오미폰을 더 완벽하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제가 분석을 봤었거든요. 그 재밌는 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샤오미,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이 15억을 타겟으로 가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시장 신경 안 써도 그 정도의 스토어 규모를 만들 수는 있어요. 확실히.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 아직까지의 그 앱의 구성이나 그러니까 인기 앱들의 구성 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해. 이게 애매해요. 조금 뭐라 그럴까 생산성 앱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약하고 그 주로 게임 쪽으로 많이 성장해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샤오미의 사용자들에 대한 그 트렌드를 뭐 제가 가서 조사한 건 아니니까 네. 잘 모르겠지만 그 앱의 순위만 봐서 느껴지는 거는 기본 앱을 되게 많이 쓴다. 샤오미가 주는 기본 앱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고요. 그 외부 서드파티 앱에 대한 활용도가 그렇게 아주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앱에 대한 그 겹치는 기능에 대한. 근데 우리는 음악을 들어도 사실 저도 그 폰에 있는 기본 음악 앱을 쓰지 않거든요. 음악부터 그리고 비디오 앱도 다른 거 깔아 쓰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뭘 엣지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마케팅적으로 엣지가 활용도를 처음에 어떻게 제시해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걸 또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그, 샤오미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나 쇼핑이나 이런 거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가 막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뭐, 잘하기를 빌어요. 사실, 샤오미가 좀, 이제는 좀 애플같이 방향성도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따라하기가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샤오미 스토어잖아요. 네. 예, 뭐, 전형 11월 달인 것 같은데, 얘네가 중국 이외의 국가 개발자들이 배포할 수 있도록 했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보니까, 100억 회 다운로드고, 매일 5천만 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라고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중국만 놀려도 뭐, 이건. 아니, 5천만 해봤자 뭐,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성공이 말씀하셨죠, 네. 아이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애플이 중국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다가 막상 중국에 들어가고 나서 자기네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구글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고 정말 노력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왜냐면 중국의 모든 것을 다 두지 않으면 중국은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그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많이 아플 거예요 진짜. 정말 무서워라. 근데 뭐 성우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엣지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다 보니까 그 생각은 드네요 확실히. 첫 번째는 엣지를 양쪽에 놓게 되면은 바탕 화면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아이콘들 에어프를 빼. 아이고 되게 중요해요. 바탕 화면 괜찮은 거 쓰려고 애기 사진이라든지 뭐 관심 있는 거 모바일 바탕 화면 받아놨단 말이죠. 근데 자주 쓰는 아이콘 배치하다 보면은 결국에 다 가리잖아요. 네. 위젯이 들어간다면 귀찮게 되는데.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 양쪽에 밀어버리게 되면은 가운데가 비게 되고 그럼 지금 바탕화면 얘기했지만 사실 가운데에다가 뭐든지 노티를 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 그 얘기랑 좀 결부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핸드폰들이 대부분 멀티태스킹이 쉽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폰의 경우는 통화가 무조건 최우선순위고 문자도 역시 그렇죠. 마찬가지로 노티피케이션으로 이제 빼긴 했지만 어쨌든 최우선순위인데 그런 부분을 옆으로 사이드로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을 때 지금 LG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적용이 슬슬 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핸드폰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걸 방해받지 않길 이제 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콘으로 이제 전화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사이드로 빠집니다. 엣지로. 그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런 건 좋겠네. 진짜. 네, 완전히 편했어요. 그거는. 그 이제 LG폰 같은 게 노티피케이션 바 쪽으로 올려버리는데 사이드로 빼는 것도 괜찮네요. 네. 아무튼 그런적인 측면에서 아까 임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바탕화면이 정리가 된다. 그리고 뭔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들을 내가 이제 다른 앱에 방해받는 화면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옆에 사이드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확실히 큰 베니핏이더라고요. 좀 많이 그 사이드 엣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이게 대세가 될 건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UX 같은 면에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볼 만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어갈게요. 또 너무 많이 시간 잡아먹고 있어서 하니까. 일단 뭐 샤오미 이외에 중고업체들 많은데 뭐 레노버라든지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이런 거 많은데 다 그 제품을 발표할 것 같은데 뭐 딱히 걔네들은 소식이 없네요. 네, 아마 그런 쪽도 오포는 되게 유명해요. 오포가 유명한 건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폰을 계속 내놨어요. 한동안.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뭘 내놓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노버는 과연 이번 폰은 정상적으로 내놓을 거냐 그런 이상한 거 안 깔고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좀 나온 얘기 중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게 구글의 아라 이번에 구글의 아라포 물론 이제 아직까지 완제품은 아니겠죠. 9월 달에 판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완제품은 아니겠지만 아라폰 공개 얘기가 있어서 저도 궁금해요. 이번에 도시바에서 모듈들을 직접 꽂아서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잘 팔릴만한 제품이 나올 건지 제품화해서 그렇게 유행을 할 수 있는 게 나올 건지 상당히 궁금하고 실물이 이제 사진이 많이 나올 건데 나오면 궁금하네요. 스킨 같은 거 많이 바꿔놓고 나오면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고. 예, 그리고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얘기고요.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 있는 기사 모은 거예요. 뭐 제가 뭐 상상으로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모아서 얘기를 한 건데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은 재밌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이 회사 이런 거 발표했나? 뭐 아니면 또 더 발표한 게 있나? 뭐 이런 거 관심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G 그러니까 5G? 좀 이상한데? 하여튼 5G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IoT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두 개는 따로도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5G는 지금 쓰고 있는 LTE 대비해서 이 5G의 최종 단계에서 지향하는 속도는 LTE 대비 약 20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는 게, 신문 기사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헷갈려요. 왜냐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뭐 저도 5G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아직 못했고요. SKT, KT, U+가 다 갔어요, 이번에. 뉴스를 큼직큼직하게 다 같이 만들어서,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MWC 가서 이렇게 막, 자기들의 뭐 할 거고 이거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잘 모르겠는데, 국내 전시회에서 하는 게 더 유리했지 않나, 뭐, 아니면 해외 진출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SKT는 이제, 그런 뭐, 망? 활용?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기기들을 선보여요. IoT 기기를 선보이는데, 스마트 밴드를 하나 선보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히어링 에이드라는 이어셋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청 가지신 분들을 위한. 스케줄 직접이요? 네. 그러니까 난청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이어셋을 발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빔 기억하세요? SKT에서 팔았던 스마트빔. 네. 예, 그거를 HD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를 해요. 이번에 관심 가는데요? 예? 관심 간다고요? 예. 저 이번에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는데, 이거 나오면 너무 이거 반반된 사이즈잖아 그건. 빨리 중고나라로. 그리고 태양광 충전기도 발표한대요. 뭐 별걸 다 발표한다 싶지만 이게 SKT도 되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망사업에 뭔가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내면 또 내적으로 또 얘네가 고민이 정말 많구나라는 게 또 새삼 느껴지는 뭐 이런 거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가 인터넷 시연을 한다고 그러네요. 요즘 기가 하더니 이제 여기 가서 또 이제 기가 인터넷 시연을 한다고 그러고요. 어린애들이 길거리에서 다 기가 거리고 있어요. 아, 지네끼리. 그리고 U 플러스는 이제 이번에 뭐 다운링크 코프, 뭐 다운링크 퀌암 뭐 이런 거를 시연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기지국 간섭이나 이게 전송 속도를 좀 조정을 해서 전송 속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그런데 이 여기서 이제 뭘 준비하냐면은 그 집처럼 꾸민 전시관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가전 이런 거를 다 그런 걸 구축을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기기가 어떻게 자기들 서비스와 연동이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사람 목소리로 가전을 제어하는 걸 시연할 예정이에요. 뭐 이름은 홈메이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그 작년에 IFA인가? 아니면 이번에 CS인가? 하여튼 그때도 한번 시연을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U플러스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연을 하는 거죠. 뭐 저도 궁금해요. 그 진짜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물론 거기선 영어로 하든지 뭐 스페인어로 하겠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쭉 우리가 많이 아는 IT 회사 얘기를 잔뜩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회사 하나가 MWC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코웨이. 코웨이에서 코웨이요. 예, 맞아요. 네. 코웨이. 예, 코웨이가 스마트 에어케어 서비스라는 걸 선보인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냐면은 이제 그 집에다 스마트 공기청정기 갖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공기 정화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 정화를 하고 내보내고 뭐 아니면 그리고 공기 형태를 사용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공기는 어떤 상태고 그리고 코디가 있잖아요. 여기는 코디한테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디가 알아서 아, 이 우리 사용자의 지금 필터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집에 공기 상태는 거 캐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집 공기 관리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IoT죠 이것도. 이런 거를 하는데 챔버까지 설치해서 이 뭐 안에다가 뿌옇게 깔아놓고 공기청정기가 쭉 빨아들이면 어떻게 뜨는지 그걸 시연을 한다고 하네요. 뭐 이 정도까지 이제 MWC를 지금 장장 뭐 몇 분을 한 거야? MWC 하나만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다 잤어요. 여기 접어야지 이제. 꽤 길게 일했는데 사실 네. 다음 주 한 주는 MWC에 줘요. 뭐 IT 쪽에서는 MWC가 기사의 상당 부분을 장악을 할 거고. 네 맞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 올해 과연 이 업체들이 이 제품 이제 대거 내놓고 이 서비스들을 막 제공하기 시작할 텐데 이걸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말씀하신 거에서 코웨이가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IT 기업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IT는 IT죠. 그런 제품을 쓰는 것도 이런 것들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영업 베이스에서 사람과 면대면으로 만들고 가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들이죠. 그 IoT 하면은 이제 거실을 점령하는 걸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죠. 코웨이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정수기죠. 그렇죠. 정수기는 거실이 아니라 주방을 점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있는 정보랑 더불어서. 그렇다면은 약간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안전이라는 걸 결부시켜서 정수기하고 그리고 화장실 비대 그 두 개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WC에서 이런 거 나가는 것도 참 재밌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많은 회사들도 조금 자기네들 제품에 IoT 주목시키게 되면 뭐가 좀 달라지게 될까?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각 회사, 각, 이제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IT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들으시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거와 연결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원님은 이번에 MWC 그러면은 혹시 관심 가져서 이거는 좀 챙겨봐야겠다 하는 제품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MWC를 제가 일을 할 때는 되게 열심히 봤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솔직히 상향 평준화가 돼버린 상황에서는 약간은 조금 재미가 없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면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말씀 변화가 좀 약해졌죠. 예. 예. 뭔가 새로운 기기 아니면 정말 뭔가의 그런 세상을 바꾸는 정도의 그런 기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 그 삼성 루프페이처럼 뭔가 이제 우리 생활을 진짜로 편리하게 만들 그런 기기가 아니면 좀 관심이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나오고 나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스마트 밴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 밴드 쪽으로 이제 조금 재밌거나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더 접목시키는 그런 기기들이 있으면 관심 깊게 볼 것 같네요. 어, 그러면 3월 9일 애플워치를 보셔야죠. 솔직히 저는 애플워치도 지금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애플의 1세대로 과연 사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나아져 애플 1세대면 네,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재밌는 건 역시나 다른 것 때문에 그 금색이 들어가면서 애플이 애플워치에 금을 넣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금의 동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어, 경제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전 그런 거에 솔직히 더 관심이 갑니다. 어, 대단 금이 90만원어치 들어간다면서요? 네, 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금이 다 부족할 거라는 예상도 하더라고요. 1년에 뭐 280억치의 금이 필요하던데? 아무튼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나중에 금 시세에 따라서 애플워치가 점점 비싸지는 건 아닐까. 기계값도 2천만원이 넘던데 내가 보니까 뭐 금보까지 둘 만큼이니 예, 그런 정도 할 만하겠죠. 아, 그거 뭐 예물로 가지고 가야죠. 예물 좋네요. 예물. 뭐 어떤 회사에서 거기다 다이아 박아가지고 70만원에 판다면서. 5월쯤에 뭐, 결혼하시는 분들은 이때 꼭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못 사요. 아무튼 애플 이번에 MWC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지 뭔가 이제 이미 인프라는 깔렸어요. 모바일로 핸드폰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24시간 전원이 들어와 있고 네트워킹이 되는 환경이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접근하는 게 결제, 두 번째로 접근하는 게 이제 홈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접근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스타트를 끊느냐 정도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게 정말로 아 이거 좋다 이거 정말 나는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기기는 아직 부족할 거라고 하지만 방향을 보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MWC는 그 정도의 생각을 저는 맞아요. 네, 이번 MWC는 방향성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놀라셨죠? 이번 편은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